내게 짊어진 무거운 짐 내 가슴 가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도 모르겠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바꾸네 열정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 굳이 애써 뭘 위해 계속 달리는지 열등감과 죄의식만 남아 내 목을 울감해 현실 뭐가 뭔지 인생의 던지 내 카드가 진짜로 옳은 건지 남들이 판단해 뭐가 그리 간단해 마음을 담은 내 가사들은 그들에겐 읽어볼 가치도 없지 다들 동감명에만 쫓기 원해 결국 내 가사들은 쓰레기 편지 go away 왜 다들 내게만 변협한 시선이 돼 뭘 해도 세상은 열심히 만 걸었던 내게 전부 다 윗선이네 고개를 떳떳하게 들어봤던 어린아이 사람들은 쳐다봐 멍청하게 밝고 제 코스를 들이고 낯설은들은 뻔뻔하게 걱정하는 이유 돈으로 둘러싸인 가치관 비뚤어져버린 그들의 나침반 마지막까지 날 감싸지만 그런 놈이 되라면 차라리 떠나지 난 그게 행복하게 달려왔던 동생들에 대한 존경 내겐 밤하늘 내 가슴속 할아버지 위한 공격 매일 밤마다 흐르는 I know round, go round 쓸데없지 그냥 이겨내어 go back 내 할아버지 품으로 I won't go back I know it, I know it, I know it 간절히 나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 빌어먹 그 세상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 동정 어린 시선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 사랑했던 웬 필요 없어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 매일 밤 나쁜 생각들로 외롭게 언제나 밤을 쓰지 아무도 날 안아줄 필요 없으니 항상 내 애를 꼭 담은 거지 소주 한 잔에 슬픔을 마취시켜 결론은 단 한 가지야 더 이상 격도 나질 않아 대체 나란 병신 쓰기가 문제 형 동생들에게 몰랐든 항상 난 하지 부끄럼 없이 살고 싶어서 이것을 망쳐놓은 새끼들은 배불리 살고 있잖아 걔들이 남긴 비의 의식 답이 절대 신경 안 쓰듯이 무식한 것들을 싹 다 잊으려고 했어 이건 마치 공허한 먼지 내 왼손에 든 아약들처럼 내 사랑도 날 떠나갔어 내 팬들 내 두 손을 잡아 쓰러지지 않게 날 꽉아놨어 I know 날 가다노 현실의 무게감도 모두 내 버려둔 지 그냥 울고 싶어 필요한 것 같아 난 나의 shit right 매일 밤마다 흐르는 I know round, no round 쓸데없지 그냥 이겨내어 go back 내 할아버지 품으로 I won't go back I know it, I know it, I know it 간절히 나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힘이 들 때 네 옆에 내가 두드려줄게 안겨도 돼 그때 yeah. 오늘 넌 내가 힘이 들 땐 절대로 관심조차 없게 내게서 멀리 꺼져버려 위로 섞인 말 전부 의미 없네 well. 상처란 의미는 내게 no way 거짓말뿐인 사람들에게 매일 밤 악몽을 시달려 내버려둬 I'm just doing my things 매일 밤마다 흐르는 I know round 쓸데없지 그냥 이겨내어 go back 내 할아버지 품으로 I won't go back I know it, I know it, I know it 간절히 나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 빌어먹 그 세상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 동정 어린 시선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 사랑했던 웬 필요 없어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, 다 저리 가 Just doing my thing. Yeah, right. Everything's gonna.